흥남부도 울려 찾던 눈보라치던 그날 밤 내 자식 내 아내 잃고 나만 외로이 하니 맺혀 소름에 맺혀 남한 땅에 왔던 난 부산 한국 갈매기에 노래조차 슬프구나 영도 따리 난간에서 누구를 기다리나 눈물에 젖은 보샹궁 내 동리 물방아 도는 마을 언덕에 양떼 몰며 송아지 몰며 버들피리 불었어 철길 이별하고 남부동에 헤매도는 이 밤도 비가 온다